시간도 없이 떠난 사람이여 아쉬운 미련도 아쉬운 마음도 남기지 말아요 잃어버린 척은 그리워지 그때는 어찌하나요 떠난 사람이여 아쉬운 미련도 아쉬운 마음도 남기지 말아요 잃어버린 시간이 그리워지지